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유럽지역 준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선출되고 공보문이 발표됐습니다. 공보문은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5돌, 김정일 각하의 탄생 75돌, 김정은 용도자께서 조선의 최고 용도자로 높이 추대되신 5돌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광범위 조직하며 조선인민의 위협을 지지하는 연대성 활동 등 다채로운 정치 문화 행사들을 성대히 조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